안녕하십니까? 강함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 정규 에피소드를 진행하는 대신에 앞으로 제가 이제 1, 2주 정도 연재를 좀 쉰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제 갑작스럽게 제가 그 장기 이제 해외 출장이 생겨가지고 부득불하게 이제 연재를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. 매주 이 오아들의 에피소드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독자분들이 워낙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하지만 이제 지난주 문제를 듣고 그 해답을 기다리고 있으셨던 분들이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몇 주 더 기다려달라 하는 것은 이제 너무 잔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난주 문제에 대한 해답만을 이제 간단히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이제 지난번 문제를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그 각각 참과 거짓만을 말하는 두 사람을 두고 한 사람만 선택해서 질문을 단 한 번만 던져서 그 답에 참과 거짓을 알아낼 수 있는가라는 이제 문제였죠. 문제를 제가 이제 장황하게 늘어놓긴 해서 그래서 이제 살짝 헷갈릴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사실 뭐 한 줄로 요약해 보고 나면 오히려 이제 이해하기가 좀 쉬워집니다.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두 사람을 이제 true, false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금세 이제 답이 떠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TF를 사용한 논리합, 논리곱, 합곱, 뭐 좌우지간 이 개념을 사용하면 사실 이제 금세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논리곱을 사용하면 되는데요. 참과 거짓을 곱하면 항상 거짓이 나오죠. 요걸 응용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두 진술을 곱하게 되면 두 진술을 엮게 되면 나오는 답은 항상 거짓이라는 거죠. 두 진술을 이제 어떻게 엮느냐? 뭐 한 가지 예는 이런 겁니다. 한 사람을 찍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. 야, 만약 내가 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 물을 먹을 수 있는가? 라고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할까? 라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. 자, 여기에서 나오는 답은 항상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이 밖에 이제 또 다른 답으로 거짓에 거짓을 더하면 참이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참에 또 참을 더하면 여전히 이제 참이 되죠. 즉, 동일한 진술을 한 번 더 곱하면 그 결과는 이제 항상 또 참이 됩니다. 이걸 이용한 이제 질문은 이제 이렇게 될 수 있겠죠. 한 사람을 정해서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. 내가 너에게 이제 한 시간 있다가 이 물을 먹을 수 있는가?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그때 너는 어떻게 대답할까?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여기도 두 개가 나옵니다. 지금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한 시간 뒤에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, 대답하는 거, 이 두 가지가 나오죠.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 할 테니까 그게 이제 그것도 참이 되고 참을 얘기하는 사람은 참, 이래서 또 참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항상 참이 되는 거죠. 뭐 간단합니다. 사실 이제 복잡한 진술을 이제 간단한 수식으로 대체를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제 문제의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사실 이제 모든 서술식의 수학 문제는 다 그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이 장황한 서술을 어떻게 수식으로 바꾸는가, 요게 이제 결국 문제를 풀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. 자,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지난해 퀴즈에 대한 답을 드리고, 그럼 저는 한 2주 정도를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강함이었습니다.